하고 높은 줄도 모르고 또 날뛰는 너를 보고 있자면 고민이가 따로 없어. 이제 너의 잘난 척이 너무 괴로워. 귀를 막고 더는 못 듣겠어. 그게 착각하고 있어. 네 생각에 왕자, 내 생각에 왕자. 꼭 보면 있는 놈이 없는 사람 무시. 좀 높은 자리 있어 이리저리 으쌰. 그렇게 까불다 너 정말 다친다. 네 찰랑 그 코가 점점 더 커진다. 뜬다 천장을 뜬다. 네 콧대가 이젠 하늘을 뜬다. 너는 안아 멋지 않아. 너무 무거워 땅에 돌아봐도 여실. 이들이 떠난 후 그네 후회하고